노래 들어요. 다 알 수가 있죠. 당연했던 모든 게 너의 고마움이란 걸 채워둔 일기야. 비탈길에 나는 널 마음껏 표현치 못했던 휘청이는 힘없는 내가 싫었죠. 눈물길에 손을 내준 너 이 노래 들어요. 네가 외롭단 말하면 좀 더 안아주고 보고 싶단 말하면 네 앞에 있을게. 변치 말고 그대로 있어줘. 내 곁에 있어줘. 길 잃은 나에게 지붕이 돼준 너 아낌없이 대줄게. 바보 같은 나의 모습이라도 위에 적은 가사의 시작은 너였으면 해. 이 노래 제목을 나 대신 채워줘. 내가 변하는 건 아니까 겁이 났어. 그래도 넌 그대로 있어주고 지금의 난 너의 계절에 살고 있어.